مثل نفسه هل تمن خابا مودن قل قطنا هبا قطن تي دورا سفوئر حلقويا إيميهان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신 볼 수 없던 사랑한 사람아 아,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갔지만 나만 두고 가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마 사랑한 사람